50 languages. 31. 31. 31. في المطعم 3. 레스토랑에서 3. 레스토랑에서 3. أريد صحن مقبلات. أبيتايزر를 주세요. أبيتايزر를 주세요. أريد صحن سلطة. 샐러드를 주세요. 샐러드를 주세요. أريد صحن حساء. 스프를 주세요. 스프를 주세요. أريد بعض الحلوى. 디저트를 주세요. 디저트를 주세요. أريد بوضة مع القشطة. 생크림 얹은 아이스크림을 주세요. 생크림 얹은 아이스크림을 주세요. أريد فواكه أو جبنة. 과일이나 치즈를 주세요. 과일이나 치즈를 주세요. نريد أن نفطر.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고 싶어요. نريد تناول الغداء.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고 싶어요. نريد تناول العشاء.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요. ما ترغبه مع الفطور؟ 아침 식사로 뭘 원하세요? 아침 식사로 뭘 원하세요? 흡순 مع مربى وعسل. 빵에 잼과 꿀을 드릴까요? 빵에 잼과 꿀을 드릴까요? 흡순 محمص مع سجق وجبنة. 토스트에 소시지와 치즈를 드릴까요? 토스트에 소시지와 치즈를 드릴까요? 바이다톤 마슬루카. 삶은 계란요? 삶은 계란요? 바이다톤 마클리야? 계란 후라이요? 계란 후라이요? 아자투 바이드? 오믈렛이요? 오믈렛요? من فضلك زبدية لبن ثانية. 요플레 하나 더 주세요. 요플레 하나 더 주세요. من فضلك بعض الملح والفلفل. 소금과 후추도 주세요. 소금과 후추도 주세요. من فضلك كوب ماء إضافي. 물 한 잔 더 주세요. 물 한 잔 더 주세요.